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가봉 독립 57돌스에 점하여 가봉공화국 대통령 알리봉고 옹딘바에게 17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정치적 안정과 사회의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대통령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